은혜는 받고 나눌 때 더 배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경험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22번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오후에 이제 중요한 주제를 또 다룰 것이고요. 또 내일 아침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25편 정도, 25번 정도, 30분 분량의 설교가 이번에 촬영이 되었습니다. 약간 미진하고 후회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 개인의 확신은 제가 깨닫고 제가 연구한 진리가 아닌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선명한, 너무나 확실한 현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부족한 제 그릇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시면 저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금번 함께하지 못한 분들 아쉽지만 여러분 집에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찾아가십시오. 부지런히 찾으셔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집사님의 설교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인치도록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이 팔에 박히도록 하라. 진리가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불변의 원칙으로 자리할 때 영혼은 거듭난다. 사도행전 522페이지 말씀인데요. 내가 거듭났는가? 진리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의 성소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잠깐 제 책, 성경책 앞에 딱 펴서 마음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서 하며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토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갑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시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로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끝으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막 마음속에 불이 오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분명한 구원의 진리를 주셨습니까? 그 진리가 마음속에 성리로 깨달을 때마다 막 힘이 납니다. 제가 100% 승리한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경험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 또 우리 중요한 2기를 맞이해서 아주 또 중요한 책을 연구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서는 아주 중요한 기별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처음 독성결 대화하는 분들, 구약 성경이 어떻게, 어떤 구성으로 우리 구약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까? 재우씨?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전체가 66권. 웃는 재혀? 39권이죠. 39권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5, 12, 5, 5, 12. 이 구약 성경입니다. 5권, 12권, 5권, 5권, 12권. 오늘 공부할 부분이 마지막 12권, 일명 소선지서를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첫 강의는 호시아서 전반 부분입니다. 처음 5권이 뭡니까? 모세오경, 일명 율법서. 그 다음 12권이 무엇입니까? 역사서. 그 다음 시가서. 엽기부터 시가서, 아까까지 시가서. 그 다음요? 대선지서 5권. 12권 소선지서. 소선지서 처음 책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호세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 오늘 그 부분에 전반부분을 공부하고 또 2과에 남은 호시아를 두 번 나누어서 이번 기회에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빨간 표시로 별표를 딱 해놨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기억절 바로 앞에 페이지 제일 인 문단의 위에 부분에 보시면 잠언 11장 28절의 말씀을 의역해 놓았습니다. 한편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을 우리 컨텐츠라는 그 영어 바로 옆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이 세상에 골몰하는 삶은 죽은 삶이라. 이 세상에 몰두하는 골몰하는 삶은 죽은 삶이다. 그것은 나무 그루터기와 같다. 하나님의 의에서 이루어져가는 삶은 열매를 맺는 나무이다. 그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골몰한 삶에서부터 삽으로 깊이 잘라가고 파가지고 하나님의 정원에 심는 경험이 첫째 천사의 기비의 경험입니다. 쉽게 표현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신 말씀 보시면 첫째 천사의 기비를 통하여서 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잘라서 하늘의 사물에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 다 포기되어집니다. 세상의 소망 다 끊어져버립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에 온 마음을 고정해서 그들의 생애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림으로 열매 맺는 생애가 나타나게 하는 목적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혹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다른 팀이 촬영하러 올 것입니다. 한 5월달이나 6월달에 촬영하러 올 때 제가 새 천사의 기별을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자, 여하튼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세상에서 골몰하는 스트레스 말씀을 통해 분리되어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루어져가는 삶을 열매 맺는 나무로 그분의 물된 정원에 심겨진 주의 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교과 총론의 말씀 보시면 이번 기회를 공부하면서 이 저자가 이번 기회의 말씀을 택한 배경과 그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본래 죽습니다. 그죠?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물 연구를 하다 보면 교육책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응보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교과 공부할 때 아마 또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해왔던 부분이 또 핀트가 빗나간 부분들을 혹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오해가 오늘 또 아마 조금만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들으십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죠? 본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왜 죽습니까? 저자가 왜 이 문제를 터치하는가? 성전에서의 기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제발 좀 살자. 제발 살자. 그래서 호세아가 가늠한 여인을 계속해서 돈을 주고 또 사고. 짧게 말하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메시지로 짧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이런 것을 배경으로 중요한 예레신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져버리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뭘 통해서요? 이번 길을 통해서 좀 보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뭔가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 막을 수 있습니까? 또요. 여러분 아무리 이를 깨물고 악물고 노력해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도와주셔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많이 죽음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셔야 많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늘에 갑니다. 계명의 순종의 조건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럼 지키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배경으로 오늘 공부를, 이번 길을 공부하는데요. 자,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 것이다. 우리 동산에 지나간 사건 들춰서 정말 송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망각합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왜 병으로 죽어야 합니까? 왜 살아있는데 썩어서 죽어야 합니까? 정말 죄를 버리시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세요. 지금은 잠잘 시간도 없는 때입니다. 낭비된 생애 하지 마세요. 어찌 아침에 늦잠 자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자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진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세요. 어찌 이렇지 않은 영적 괴로움 속에서 그분을 만날 준비가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발 호소합니다. 죄에서 떠나시고 순종하며 사는 길을 택하기 바랍니다. 젊은 생애를, 청년의 생애를 방종하지 마십시오. 손실은 아무도 보상해 주지 못합니다. 저게 난 24살 때 이 진리를 받았다? 지금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너무나 분명히 하늘 가는 길이 예수님 곧 오실 거야. 더 두려운 사실은 제여야 곧 지성소에서 나오신다. 재림이 문제예요. 재림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림은 오늘 사람들이 참 재림으로 가자 참 좋은 구호죠. 그 전에 지성소에 가서 죄가 도말되어야 재림으로 갈 수가 있어요. 죄를 도말받기 위해서는 율법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돼요. 그 경험의 비결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규하시도록 절규 마음을 그분께 바치는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사랑의 봉사의 모습 가운데 하다가 뭔가 하면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틈만 말씀 보고 화장실에 가도 응가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집에서 보고 전 제 자랑이 아닙니다. 항상 화장실에 가면 한 문장을 보고 나옵니다. 책을 보고 아깝습니다. 길을 가면 찬미합니다. 앉으면 책 봅니다. 일하면 찬미를 부릅니다. 지금 노가다 하잖아요. 예? 일을 하잖아요. 하면서 찬미를 부릅니다. 보컬인 디렉터, 미장, 타일 붙이고, 타일도 붙였잖아요, 제가요. 하면서 찬미를 부릅니다. 매 순간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뭔가? 바치는 것이 뭔가? 그럴 때 그분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의가 의인이 되어야 하늘에 가는데 의인은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그분께서 그 역사를 하도록 마음을 바칠 때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청년들 참 감사하고 귀하고 순전하고 착하고 정말 보배로운 청년들입니다. 더 분발하시고 얼마 남자는 마지막 인생의 경주를 힘껏 달리십시다. 보상이 확실히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번 기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교회로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죽음을 참 많이 목도했다고 얘기 드렸죠. 참 많이 목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에 성이 납니다. 절대로 마귀한테 안 지리라. 절대로 죄에 대해 죽으리라. 물론 때때로 실수하지만 저는 죽음을 보면서 늘 마음에 막 끓어오릅니다. 그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시고 원하시고 구원을 주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죽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사십시다. 사십시다. 이 땅의 생애 조금 보장하려고 보험 들고 그래. 보험 들다니 보험. 참 인간이 간사하고 얄팍하고 너무 약해요. 그죠? 근데 왜 하늘의 보험은 자꾸 안 드십니까? 하늘의 보험은. 하늘의 보험 드십시오. 보험 드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천국 가르쳐 드릴까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1절로 11절까지. 영생 보험 증권. 그죠? 영생은 보험 증권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그대로 하면, 그대로 보험 들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우리 그 보험 드십시다. 그 보험 아닌 보험은 은행 망하면 다 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끝납니다. 하지만 이 땅이 망하도 하늘에 보험된 사람들은 안 망합니다. 하늘의 보험을 꼭 드십시오. 아멘. 자 이제 일과 제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 간호입니다. 영어야, 영적 가늠이 뭐죠? 가늠, 가늠이 무슨 가늠? 영적 가늠이다. 혹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가늠이란 말은 한 남편과 아내가 한 남편과 아내에게 마음을 바치지 않고 사랑을 바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대상한테 바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영적 가늠이 뭔 뜻일까? 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누구를 다른 것을, 물질을, 맞습니까? 우상 숭배를, 쾌락을, 방종을, 집사님 골프를. 그죠? 이 마음을 바치는 게 뭐라고요? 영적 가늠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소멸시키고 약화시키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영적 가늠이요. 그죠? 더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가늠이 무엇인가? 율법을 버리고 죄를 짓는 것. 이게 영적 가늠이요. 이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뭐라고 제목 붙여놨던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거리로 바꾸는 죄. 맞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죄. 그 뜻이요. 이게 영적 가늠이요. 그래서 오늘 뭐 많은 교회의 가르침이 영적 가늠을 조장하고 있어요. 십자에서 우리 끝났다라는 기별도 영적 가늠 조장하는 마귀의 교리요. 우리는 십자를 통해서 용서받고 그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지고 그 피를 통해서 토막을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기억제를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좀 이해하시겠죠? 간단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에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제가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허감의 종자였습니다.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공주의 권세자마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뽑아와가지고 그분의 정원의 동산에 심으셨습니다. 네? 그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뽑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심으시고 울타리를 치시고 망대를 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아까 서두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백성되게 하시려고. 자꾸 이들이 뭐합니까? 가늠하는 거예요. 가늠. 자꾸 기웃 애굽을 쳐다보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애굽이 좋으니까. 어제 공부했죠. 그저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팔레스틴 땅은 강이 없습니다. 하천이 없습니다. 하천이. 그래서 평지에 농사를 지려면 반드시 무엇이 하늘에서 와야 합니까? 비가. 애굽에 살았을 때는 비가 별로 필요 없었어요. 왜요? 날강이 흘러가요. 날강이. 날강에 풍토가 물주머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틴 지방은 계곡이 많기 때문에 평지에 강이 없습니다. 그들의 논밭에 물을 내려면 반드시 적당한 때 비가 와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인데 이런 비 늦은 비라 그러죠? 우리 공부했습니다. 지금 대체할 시간이 없죠? 자, 결론을, 오늘 목표가 뭔가 조금 빨리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길을 통해서 죄는 미워하시고 사람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용서하시는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죠? 이번 길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뭐 하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근데 이 호시아의 기별이 그런 차원 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행하기.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굴복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분을 찬양하자. 이것이 목표로 이번 길을 공부합니다.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바꾸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아멘. 이럴 수지. 낯선 명령. 짧게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짧게 넘어갑니다. 호세아에게 누구를 아내로 취하라? 여러분, 가늠한 음탕한 여인을 이런 찬미 아시죠? 엄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그런 참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방황하던 나에게 호시아를 보내셔서 돈 주고 안으로 삼습니다. 우리를. 그 사람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죠? 넘어갑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방황하였다. 하나님은 짝사랑이죠. 일방적인 짝사랑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호세아가 고멜을 안으로 차지 끊임없이 돈으로 사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뭐합니까? 방황하고 떠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가늠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잘못 적용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다시 본문을 잘못 적어놨습니다.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맞죠? 여기까지는. 호세아서는 악명 높은 불성실과 배반의 직면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뼛속 깊이 느끼도록 묘사한다. 그 다음 부분을 제가 좀 바꾸고 싶어요.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성을 계시한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아무리 예언서를 찾아봐도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반면에 찾아서 읽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부자 선지자 522페이지. 부자 선지자 522페이지 딱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한 번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한 적이 결코 없었으며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사랑은 은혜입니까? 용서는 사랑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렇게만 인용하면 큰일 납니다. 결국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립니다. 그렇게 무궁한 사랑이 오래 참지만 끝끝내 그들이 반역하고 죄의 길을 고집하자 멸망해버렸습니다. 죄는 미워하시고 죄는 사랑하셨지만 죄인들이 돌이켜 떠나지 않을 때 죄인이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메시지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예언서를 봐도 성경을 봐도 무조건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조건적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신다. 이런 단어는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준다는 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그분의 지금 일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임합니다. 악인에게도 비가 오고 다 옵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러분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중심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죄를 도말시키는 사랑, 무한한 사랑이 주어지지만 그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굴복하셔야 돼요. 매 순간 자리를 쳐서 복종시키셔야 돼요. 성령께 순종하셔야 돼요. 어제 주사님 말씀처럼 드라마 안 보려고 아파트를 빙빙 돌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모습 가운데 한 모습입니다. 그 스스로가 아파트를 돌고 도는 것이 이기는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절실한 그의 마음을 보셔서 그렇게 갈망할 때 은혜를 주셔서 끊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인간의 협력인 것입니다. 그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의지의 굴복이고 자아 구현입니다. 식사가 못 참아지면 꼭꼭 씻는 훈련이 안 되어지면 훈련을 하십시오. 숟가락 놓으시고 씹으십시오.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놓고 조용히 씹으면 명상하세요. 천천히 씹으라. 성격과 관련되어 있으면 성격과. 과식 성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간과하십니까? 진리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해 보세요. 하시면 인내가 생기고 절제가 생기고 영성이 맑아지고 의지력이 강해지고 육체의 소유가 약해져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셋째 천사의 기별이 경험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사람들이 망각해버리니까 또 다른 얘기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조건이 요구되어집니다. 어제 혜님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까? 미래의 죄까지. 성경 용어에, 예언신 용어에 인간 단어를 붙이시면 안 돼요. 성경과 예언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 용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맞습니까?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면 그 십자가가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이 지불된 값이 내가 가서 사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통해 회개가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 회개하라는 호소 앞에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재물이 다 앗아간다 할지라도 친구관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내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추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라는 그분의 역사 앞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셔야 합니다. 시인하셔야 합니다. 시인이 하나 죄지었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아닙니다. 해님이를 찾아 해님아 내가 말로 실수했습니다. 미안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시인해야 돼 가서. 이게 시인이에요. 시인. 알았어요? 내가 어제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아, 찾아가서 내가 당신 미워했습니다. 그때 상처받으셨죠. 이게 시인의 시인. 이렇게 한 다음 주께 와서 죄를 자복할 때 용서해 주는 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다시 말하면 십자를 통해서 누구나 원하기만 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죄값이 지불되었지만 그 지불된 죄값이 내 삶 속에 와서 내 빚을 청산시키고 빚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조건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특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분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해 때문에 하나님 벌 주는 분이 아니시라 저는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멸망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허락? 허락이라는 말을 또 묘하죠. 그죠? 7지향은 그분이 주시는 마지막 지향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의도 사랑이요 사랑. 그분이 계속해서 반역한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까?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갑니까? 마차 태워 끌려가던가요? 당신의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불지르고 성전을 다 태워버리고 밧줄을 묶어서 사슬을 묶어서 죽이고 끌려가도록 허락하시잖아요. 왜 사랑인데 왜 허락하십니까? 그게 사랑이요 사랑. 공의도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어제 십자가에 대한 공부를 두 시간 하셨죠? 두 번 하셨죠? 숙제입니다. 휴대소는 다 이루었다. 깊이 연구해 보세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총체적으로 오해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못 이기고 살아갑니다. 법이 안 지켜져요. 예레신의 말씀을 등한히 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 제가 많은 것들을 예레신 가져왔는데 읽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성경들을 여러분 이번 길을 통해서 교과 저자가 기록한 것에 충실하지 마시고요. 이걸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계기로 요 호세아서를 성경으로 예언의 신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터프 뒀다고 오지 말고요. 하나하나 하면 쉽잖아요. 한 챕터 한 챕터를 간단간단하니까요. 이 구절에 관한 예언의 신을 좀 다 찾아보시고 성경을 좀 다 찾아보셔서 이 저자가 말한 대로 아멘하지 마시고요. 저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말한 대로 아멘하지 마시고요. 호세아서 자체가 뭘 말하는지 이것이 예언의 신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오셔 토론도 되어지지. 딱 덮어놨다가 오시면 좀 그래요. 공부 좀 하십시오. 자, 화요서지. 아, 미안, 모여서지. 영적 간음.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 이 부분도요. 좀 짚을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관계로. 14페이지, 13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세상의 정신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기회와 특권을 잃어버리되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고 슬퍼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 주는 메시지입니까?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는 때때로 세속적인 사물에서 번영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시험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당신의 선물들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들의 재물, 그들의 시간, 그들의 힘, 그들의 귀에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들이 이 모든 축복을 주신 분께 책임을 져야 한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분을 외면하고 가능하면 그분은 질투하는 분이세요. 그게 월요일 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질투를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이게 성경을 쭉 적어왔습니다. 참고로 집에 가셔서 스가랴 14장 19절 미안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9절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짝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그분은 질투하세요. 질투가 뭔가 읽어보십시오. 그게 월요일 소식입니다. 그 다음 화요일 소식. 회복의 약속. 이것도 제가 좀 짚고 넘어갈 소식입니다. 제가 호시아서를 연구해보니까 제가 예언서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호시아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예언서는요. 그래서 이 본문의 회복의 약속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마지막 교회에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래요. 다시 말하면 호세아가 회복의 약속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멸망했어요. 멸망. 멸망했어요. 그럼 국보적으로 본다면 멸망하였지만 그 중에 호세아의 말을 통해서 들은 소수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이해되셨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PK 298페이지 읽어보십시오.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면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있나요? 예. 호시아에 표상된 은으로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당신의 교회와 연합할 모든 회귀한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과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던 시대에 약속된 축복들을 열거하였지만 그 다음 읽어보시면 사실 그 약속의 회복의 말씀은 그 당시 응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멸망해버렸다. 오히려 이것은 나중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회귀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이루어졌고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에서 완성될 예언의 말씀으로 성취가 되어진답니다. 이렇게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약속을 다 주셨는데 로마서 10장 그 중에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만 회복되어져요. 이걸 좀 풀이해드리면 회복시키기 위해서 약을 주시는데 약을 받아 먹는 사람만 회복되어져요. 시키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을 안 먹어요. 안 먹고 싶어요. 왜 안 먹으려고 그럽니까? 버릴 것이 많거든요. 자존심, 이기심, 돈, 재물, 교회관계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 안 먹으려고 돈 안 놓치려고 부자 백관처럼 바리새인들 자리 싸움 때문에 자리 안 놓치려고 빌라도 그 직이 안 버리려고 여러분 뭘 안 버리기 원하십니까? 자존심? 자, 그 십자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교만하게도 금방지게도 자아를 붙들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이 되셨거늘 그분을 민노하면서 자존심 싸움하다니 그런 뜻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겸손의 공간을 배우십시다. 자, 수요 소지. 제목이 무엇입니까? 재판에 회부된 이스라엘. 이 말씀은 제가 알기 쉽게 출애굽기 말씀으로 설명해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가 끊임없이 사랑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고매를 또 돈 주고 사오고 또 하면 또 가늠하러 가야네요. 또 돈 내고 또 사와야 합니다. 또 사오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이 너무 아파요. 로로하마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네. 또 내 아기 가서 데려왔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내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호세아가 돈 주고 창립촌에 가 데리고 왔는데 아이를 낳네요? 로암미라, 로로하마라. 내 백성이 아니네? 내 아들이 아니네? 내 안 닮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하는 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로 데려오셨는데 자꾸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시기, 질투, 욕심, 분쟁, 다툼, 분당, 수군거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것이요. 여전히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방임하는 분이 아니세요. 재판을 회부시킵니다. 맞습니까? 재판을 회부시켜요. 이 단어를 에스겔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국문하리니. 시편 50편에 보시면 내가 너희가 오래 죄를 지어도 잠잠하였더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도다. 이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요. 수없이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계속 참으시니까 사람들, 와, 하나님 너무 좋네.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분이시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설교로 갔는데요. 설교 시간 설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끌려 내려와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못하게 지시가 금방 내려왔는데요. 이제 한 분이 설교 올라가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보다 훨씬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맞죠? 하물며 육신의 부모가 범죄한 자식을 내칩니까? 내치는 부모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범죄한 자식을 버리셨습니다. 그 버린 단어를 성경 해석학자들이 자꾸 해석을 달리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선택한 것을 인정해 주었다. 그럴듯하죠. 또 다른 표현 보실래요? 성령이 떠나가셨다. 그런 단어를 문자 그대로 받으십시오. 내 불완전한 경험으로 그분의 품성을 자꾸 내 표준을 맞추시면 안 돼요. 그분은 사랑이셔요. 사랑. 공의도 사랑이셔요. 성령을 거두셔요. 촛대를 옮기셔요. 사울 보세요. 그가 선택하자 성령이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데 사울만 떠난 게 아니고요. 사울이 떠나기를 결심하니까 성령께서 더 이상 사울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떠나버리셔요. 철수해버리셨어요. 이것이 촛대를 옮긴다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안타까운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시대의 성화를 보면서도 자꾸 한 부분만 보려고 한 좋은 부분만 자비롭고 너그럽고 오래 참고 시대상 말씀 보세요. 항상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때 자비만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항상 공의가 따랐어요. 사람은 공의를 안 보려고 그래요.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마무리하는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공의와 자비가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의도 사랑입니까? 엄청난 무한한 사랑이에요. 자비도 사랑입니까? 사랑인데 자비는 한 번도 공의를 무시한 채 자비를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의는 자비를 무시한 채 공의를 행사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킬 때 이 공의와 자비의 사랑의 속성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행사되어 오십니다. 그걸 좀 보겠습니다. 32장. 아,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 저 뒷부분을 봅시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빨리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분이 심판을 집행하신 겁니다. 맞나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회개하라는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 고집했어요. 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무슨 큰 죄야. 고집했어요. 모세가 단호하게 회개를 요청했을 때 3,000명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그분께서 명령하십니다. 칼을 차고 3,000명을 성경대로 말합니다. 살육하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더 정확하게 예수님. 읽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의 명령이요. 맞나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그때 3천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회개한 사람들이 왼편에 서 있습니다. 왼편에. 그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자, 눈을 보십시오. 오른편에는 그 죄를 안 지었던 사람들이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죄를 이우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왼편에 섰습니다. 이게 어디 나온 말입니까? 제가 지어낸 말입니까? 보좌 선지자 읽어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근데 3천명이 안 돌아오니까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3천명을 다 죽으시게 합니다. 조금 표현합시다. 죽으시게 하죠. 그때 왼편에 서는 사람들이 막 떨어요. 왜 떨까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들이 회개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왜요? 금방 또 죄짓잖아요. 그죠? 후회. 하지만 그분은 너무나 불쌍하셔서 그들의 기회를 또 주시는 분이신데, 자, 보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왼편에 선 사람들이 막 떨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걸, 이 사실을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모세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책에서 지워달라고 막 기도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3천명의 심판을 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재판을 받을까 두려워 떠는 그들이 불쌍해서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 합의하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만 이들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예수님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했으면 참남된 사람이었다. 금방지 사람이었다. 모세는 회개하고 뉘우친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지금 왜 이 말씀을 폈냐 하면 수요일 소지 설명하려고 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30절 31절 읽어보시고요. 32절까지 33절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주께서 기록한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다음 이제 잘 보십시오. 그런 모세의 요청의 기도 응답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33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범하면 내 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리라.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뜻입니까? 모세는 예수를 대표합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중보기도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대표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이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소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소. 지금 우리 죄수가 진심으로 회개했어. 그럼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왜 용서해 주시는가? 그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어. 그죠? 담당하셨지만 잘 들어요. 죄의 죄가 안 지워지고 하늘 기록책에 심판대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왜 남아있는지 이유를 깊이 알아야 돼요. 지금 그걸 할 시간이 없으니 여하튼요. 만약에 제자가 다시 예수께 드린 죄를 다시 가져와서 먹으면 또 똥싸고 문대면 또 뒹굴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채 또 그 죄를 반복하면 때가 되어지면 연기한 그 징벌을 갚아 하나님께서 아주 그 뜻이요 그 뜻. 그래서 한번 보세요. 35절의 말씀 보시면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용서도 받았는데 그들의 몸에 흔대가 나서 흔대 종기가 돋아가지고 아파가지고 그것도 고통스럽게 막 긁어요. 하나님 너무 심하시나요? 깊이 좀 들어가 보세요. 왜 그런지.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종기를 주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왜요? 지금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후회. 지금 그 알아요. 안 썩어요. 하나님 안 썩으십니다. 하지만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제발 속지 말라, 제발 속지 말라. 또 종기를 줘, 종기를. 큰 고통 가운데 긁으면서, 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었습니까? 공의는 사랑이요, 사랑. 그런데 이들이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예니신 연구해 보시면, 이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가데스에서 다 죽어요. 왜요? 또 죄 짓거든요. 이게 수요일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샤를 통해서 무한전,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계속 베풀어지지만, 때가 되어지면 그분이 뭐 하십니까? 재판에 회부시킵니다? 이게 조사심판 아닙니까? 맞습니까? 조사심판 지금 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지만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 가운데서 용서를 받고 거듭났지만 죄를 다시 범하여서 회개하지 않은 채 남겨두시면 책에서 이름을 지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수요일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재판에 회부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세요. 심판에 가까웠고 아니 가까운 게 아니고 끝나가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혀 우리 제호 성준이 영호 청년들 명심하시고 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잊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성실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어떤 제목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저 우리 안나 집사님이 모 목사님 모셨을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를 왜 얘기를 좋아하십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산책할 때 또 누가 물었대요.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주님께 지금 여러분에게 호샤를 통해서 뭐하라고 요청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회개를 원하십니까? 지금 재림교회는 큰일 났습니다. 보통 열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교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지간한 열심이 아니면 재림교회는 회개도 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를. 이 에베소 교회는 안 그랬어요. 지금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너무 수준이 지금 땅에 떨어진 이 교회가 회개하고 죄에서 안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숨을 받을 표준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계시록 3장 말씀처럼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쉬운 답을 드리죠. 교회정은 1권 나의 회심 읽어보십시오. 교회정은 1권 나의 회심. 화이프인이 얼마나 열심을 내 회개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경험이 지금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왜요? 기도하느라고요. 말씀 앞에 전심으로 꿇어 엎드렸어요.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요? 심판이 되었고, 심판이. 그분이 오시거든요. 그런 열심으로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의 사랑이 자꾸 계시가 되어지고, 자꾸 그분을 가까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꼭 그분을 가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 어떤 분인가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할 때 자꾸 그분이 알아져요. 그분이 자꾸 알아져가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회개의 역사가 선물로 올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할애되어서 그런데요. 마지막 금요일 소지를 보십시오. 나중에 읽어보시면서 오늘 일기의 제목이 영적 간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호세아가 고매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 열매는 하나님께서 면제시키지 않는답니다.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다시요. 고매를 사랑했지만 고매를 지어진 결과는 나타납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잖아요. 로암미, 로로하마가 태어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기회를 주어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겠지만 그 죄를 지은 상처와 결과에서는 우리를 지금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를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용서받았지만 다윗은 도망가야 됐고 아이가 죽었고 자식이 그를 배도하고 자식이 아버지의 아내를 가늠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셨대요. 죄는 무슨 것입니까? 무슨 것입니다. 저로 여러분 모두 결심합시다. 죄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주 앞에 굴복하십시다.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게 되겠습니다.